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가요 뷰가을 하러 갈 때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순숙 작사 황학근 작곡인 이 노래는 주제 37 194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신 땅에서 풍년된 뷰가을을 하는 농민들의 끝없는 기쁨과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다음없는 감사의 정을 노래한 서정 가요입니다. 줄 구별이 없이 자유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가사에서는 풍요한 가을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금빛으로 물결치는 뷰포기들을 비워가는 농민들의 흐뭇한 심정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의 이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고마움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뷰가을을 더욱 다그쳐 나아가려는 농민들의 아름다운 사상감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자유시 형식의 특성을 옳게 살리고 에이야, 데야, 에히야 등과 같은 시어들을 적절히 반복하여 줌으로써 풍년된 가을의 정취와 농민들의 기쁨을 더욱 돋고 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민족적 정서가 풍만하게 흐르는 흥겹고도 낭만적인 선율에 의해 생동하게 안겨옵니다. 가요는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고 땅의 주인된 농민들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야 디야 바람도 산길 이야 이야 디야 가을 잘 왔네 이야 바람도 산들 불어라 이삭도 금빛으로 물결친다 팔소매 고도 묻혀라 북폭이 헤쳐라 다음은 가요 포존길 고를 때면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호 작사 작곡인 이 노래는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 쏘시며 끝없는 혼신의 길을 고르시다가 너무도 뜻밖의 우리 곁을 떠나신 자애로운 오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우리 민의 한없는 그리움이 대하를 이루었던 잊지 못할 주체 83 1994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의 가사에서는 나라의 농사일을 돌보시느라 생신날도 명절날도 쉼없이 걸으시며 온 나라 방방곡곡의 농장벌에 남기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자취와 그 사랑이 깃들어 있는 퍼전길을 바라보며 오보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용상을 못 잊어 끝없이 그리워하는 우리 민의 졸졸한 마음을 서정 깊은 시 형상 속에 감동 깊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알곡증산으로 우리 당을 높이 받들어 가려는 우리 민의 충족의 맹세가 뜨겁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노래가 담고 있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우리 민의 졸졸한 그리움의 마음과 충족의 마음은 깊은 소정적 양상으로 일관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더욱 졸졸하게 안겨옵니다. 가요는 오늘도 영원히 우리 민과 함께 계시는 오보이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의 유훈 관철에로 천만 군민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으로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퍼전길 걸을 때면 가슴에 안겨는 수령님 그 모습, 황명절 그날에도 우리를 찾아오시어 농사 이야기 나눠주시던 그 모습, 그 모습 그립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